한마디 남겨놓고 떠나버린 무정한 사람 잊지 말라는 그 한마디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면 차라리 말이나 말지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 남겨놓고 뒤돌아선 무정한 사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행여올까 기다린 날들 책임지지 못할 차라리 하지나 말지 사랑한다는 그 마디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